느낌이 뭔지 어지분 여대로다 깨놓았어 비 까만 데낀 날 유학구도 고기신 면허 후다리 더 세와 가르시 Narcissistic 맛걸 I love it 자갈 채러신 분 우두쿠시 많아 다시 후가구 오지 자꾸 넌 없고서 아이 잔또 하이 때 매대 다시가